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합보고에 2.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와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쯤하여 남아프리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와 베루 조선친선문화협회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올렸습니다.